꿈속에 스치해 우는 나를 달래주는 속이마다 가시가 있다. 때때로 되어버린 운명이라고 사랑마저 팔고 사는 여자라면 뒤돌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눈물이 살아가는 청춘이라고 순정마저 짓밟히는 여인이더면